예, 오늘 우리가 아침에 묵상하게 되는 요한복음 5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 어저께 나눴던 말씀에 이어서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었던 병자가 낫고 나서 일어났던 일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9절 마지막 절에도 마찬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하신 날이 안식일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해 보면 이 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낫게 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안식일날 병자를 찾아오시고 치유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잘 알다시피 일주일 동안에는 안식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날 병자를 치유한다면 율법적으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말이 나오고 또 여러 가지 논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예수님은 이미 아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외에 어떤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들을 아주 엄격한 규율로 정하고 있었고 예수님도 유대인이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명절을 지키고자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나오셨던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일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일부러 이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날 찾아오셔서 안식일날 일부러 고치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것 때문에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고 박해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했다라고 본문 말씀은 16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게 맞다라고 해요. 이 말을 유대인들은 즉각 알아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세 가지의 죄를 범했다고 18절에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죽이려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안식일을 범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이야기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되게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일들을 위해 일부러 안식일날 병자를 치유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안식일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자신이시며 하나님이 자신의 아버지이시며 하나님이 안식일날 어떤 일을 일하시는지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직접 이 일을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로 그래서 이 아침에 생각해 볼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가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안식일날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쉬어야 되지만 주님은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깨어버리고 무너져버리게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보면 안식일날 참된 안식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 먹고 살 것들, 뭐 아이들 학교에서 여러 가지 액티비티와 세상의 성공을 위해 무언가를 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주일날도 쉬지 않고 돈을 벌어야 된다는 이유로 쉬지 않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셔요. 안식일날 예수님 앞에 나오는 자들 앞에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들의 오래된 질병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하나님의 안식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와 같이 새롭게 빚어내시고 치유하심과 같이 회복하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안식일을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단지 쉬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날이라는 것들을 기억하시며 그 하나님의 일을 내 영혼 가운데 내삶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들이 병나은 사람에게 10절에 보면 나아가서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냐 옳지 않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나를 낫게 한 사람이 있는데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다. 이 사람이 지금 자리를 들고 먼 거리를 이동하는 것, 물건을 들고 이동하는 것 자체가 노동이 되어졌어요. 안식일날 유대인들은 어떤 일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네가 이것이 옳냐 옳지 않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기가 사실 오래된 병자였고 나를 낫게 해준 사람이 있는데 자기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때 12절에 사람들이 묻습니다.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한 사람, 너를 치유하고 낫게 해준 사람이 누구냐라고 그랬을 때 13절에 고침을 받은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나를 낫게 한 사람이 누군지 나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즉각 피하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더 자세한 설명을 던져줍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자신을 낫게 한 사람이 어떤 분인가를 묻고 교제하고 찾지도 않고 그저 말씀에 순종해서 자리를 들고 치유됐다는 기쁨 앞에 그저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를 낫게 하신 분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말씀이죠. 자기를 낫게 해준 사람을 어떻게 이렇게 모를까? 그런데 우리가 어저께 말씀으로 넘어가 보면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실 때 6절 말씀에 보면은 두 가지 동사가 강조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보셨다는 것과 아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를 보셨고 아셨어요. 그리고 치유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뭐 해요? 모르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한번 이 아침에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사실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온 것들이 누구 때문인지 여러분,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의 삶 속에서 오늘 아침에도 지금 잠깐 우리가 일어나고 숨 쉬고 이 자리로 나오는 데까지도 수많은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고 축복이 있었고 하나님의 많은 사랑하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는 누가 우리를 걷게 하는지, 낫게 하는지, 일으키시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저 우리의 삶 가운데 빠져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들, 그리고 나를 이렇게 낫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걸어가게 하시는 수많은 은혜가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 여러분,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 어저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아셨을 때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보지도 않았고, 그죠? 예수님을 뭐 하지도 않았던 거예요? 알지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했던 사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사랑해 주신 것이 바로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자기에게 찾아오고 자기를 잘 아는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고 관심조차도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회복시키고 치유하시고 구원해 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야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도 전에 요한복음 5장, 우리가 이번 주 주일날 나눌 말씀인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하다는 표현은 원어로 보면 어린아이와 같다는, 갓난아이와 같이, 갓난아기는 부모를 아는 것 같지만 부모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 부모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미처 알기도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고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은 여러분 주님이 먼저 시작하시고 주님이 이루신 은혜라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돼요. 날마다의 삶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보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지만 주님은 그런 우리를 날마다 보시고 아시고 찾아오셔서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삶 속에서의 날마다의 수많은 은혜를 쏟아 부어주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었을 때만 예수님의 은혜가 작용했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오늘 예수님을 믿고 지금 숨쉬고 있는 이때까지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귀한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우리는 주님을 보려고 하지도 않지만 그런 우리를 주님은 날마다 보시고 아시고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14절부터 말씀해 보면 그 후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과 헤어진 이 안식일 이후에 어떤 날인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십니다. 이 사람 그래도 성전에 나와왔어요. 그때 예수님을 만나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났더니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게 된 거예요. 자기를 낫게 해주신 분이 아, 이 안식일날 예수님 나를 낫게 하셨구나. 이 유월절의 명절만 되면 와서 성전을 뒤집어 엎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여러 말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 예수라는 젊은이가 나를 낫게 한 것이구나. 여러분, 이 사람 38년 된 병자니까 예수님보다 나이가 많았을 수도 있어요. 그럴 확률이 많은데 이 사람이 자신을 낫게 한 사람이 목소리를 듣고 나서 예수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져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한 일이 15절에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가 고친 사람이 예수라는 것들을 고백하고 증거하게 되어집니다. 물론 이 일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박해를 받게 되어지시지만 여러분,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전에는 뭐밖에 몰랐던 사람이냐면 자기의 질병 그리고 자기 안에 있었던 문제들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불평과 원망밖에 할 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정작 치유받고 나서도 치유받은 것에만 취하여서 자기를 낫게 해준 분에 대하여 알지도 못하고 고백도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나중에 치유의 은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진짜로 알게 되고 만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내가 나를 낫게 해주신 분이 예수님이구나라는 걸 오늘 아침에 또 예수님이 나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구나라는 것들을 고백하는 것, 그 귀한 것입니다. 그것을 깨달았다면 우리가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에게 항상 은혜를 주시는 분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세상 가운데 사람들 가운데 분명하게 증언할 수 있는 은혜, 예전에는 내가 치유받는 데만 관심 있고 내 병이 낫는 데만 관심 있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은혜로까지 나아가는 것, 진짜 나의 치유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로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은혜일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여러 문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아오는 거 귀한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내 38년 된 질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만 머무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이 맨날 내 문제만 가지고 와서 해결받고 문제만 가지고 와서 해결받고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을 찾는 그 문제 앞에만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를 주셨던 주님을 진짜로 만나는 은혜, 기도할 때도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는 은혜가 필요해요.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걸 뛰어넘어서 문제가 없어도 문제가 있어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은혜, 예배 가운데 나오셔도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은혜들, 내 삶의 자리에서 문제 앞에만 사로잡혀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사람들 앞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들 여러분 잠깐 나누었는데요.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안식일 주님은 일하시고 주님은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되신다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이 내 삶에 일하실 수 있는 자리를 취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가 날마다 있기를 원하고요. 또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주셨던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고백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않지만 주님은 날마다 먼저 나를 보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은혜 주셨던 크신 사랑들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찬양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문제의 치유와 질병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뛰어넘어서 예수님 자체를 찾고 구하고 만나고 그 예수님을 증언하는 삶으로까지도 나아가는 귀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